가사 들려주던 이야기. 하! 후! 하! 나라 위에 몸을 바친 아름다운 이야기. 하! 후! 하! 약한 자를 도우며 사랑했네. 슬픈 자는 용기를 주었다네. 내 마음 속 내 작은 가슴에 용기를 심어줬네. 겁이 많던 내게 와하하하 용기를 주었네. 와하하하 내 마음속에 영웅이었네. 징 징 징기스칸 하늘의 별처럼 모두가 사랑했네. 징 징 징기스칸 용기를 주었네. 와하하하 꿈과